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세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무관이 26일 인민모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